안녕하세요. 아비게일입니다. 제가 라디오를 다시 시작하려고 그래요. 다시 시작한 이유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뭐 이제 할 것도 없고 예전에 아길 라디오 했던 것도 있고 그냥 새로 시작해 보려는 것도 있어가지고요. 기존의 아길 라디오는 날렸어요. 저작권 문제 같은 거 음악 있었잖아요. 그럼 음악 있는 게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제 음악 없이 가려고 해요. 네. 이젠 아이폰 갤러리 말고도 스마트폰 갤러리, 태블릿 PC 갤러리 이렇게 아겔까지 합쳐서 총 3개 갤러리에서 뭐 홍보도 하고 사연도 받고 할 거예요. 누구나 사연 올려주시면 뭐 제가 알아서 선별을 할 거예요. 명목상으로는. 근데 선별 거의 안 하겠죠. 뭐제 욕만 아니면은 제 욕도 재밌는 건 할지도 모르고 네. 제가 시부리고 그러는 거죠. 사연 받고. 뭐 라디오 주제 잡담이에요, 잡담. 뭐딴거 있겠어요? 코너 만들어 달라면 만들어서 하고 그런 거죠. 뭐 무슨 예를 들어 하스스톤 코너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하스스톤 뭐 카드 평가 같은 거는 안 하겠죠? 뭐 아니면은 카드 평가? 이상한데? 어쨌든 뭐 제가 전설도 아닌데 할건 많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죠. 네. 어쨌든 그 들어주는 사람들이 코너 만들어 달라 그러면 대충 하겠죠. 하다 보면 뭐 정형화가 되겠죠. 뭐. 월요일은 뭐 하고 화요일은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1월 18일인데 티저라고 하죠. 네, 라디오 티저를 녹음하고 있는데요. 한 20일부터 방송이 나가지 않을까 싶네요. 20일에 티저 방송이 나갈 수도 있고, 이거 티저 방송 잘 되면 미리 나가고 20일에 첫 방을 할 수도 있고. 방송 목표는 주 2회? 주 2회 정도 하는 걸 목표로 잡고, 날짜는 생각을 해볼게요. 뭐, 수요일, 토요일, 뭐, 이렇게 하든지. 다시 하는 거라, 이거. 기억도 잘안 나요. 근데, 뭐, 별거 없죠? 사실. 뭐, 음악만 끼워 넣으면 되는 건데, 음악 안 끼워 넣으니까 훨씬 쉽겠죠? 그리고 시행착오도 많을 거예요. 뭐, 노잼이다, 아니면, 거리는 소리 많이 난다.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요. 피드백 받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걸로 좋게요. 저는. 사연이나 하고 싶은 말은 이메일로 받을게요. 뭐, 보내주시면 다 받아서 할게요. 제가 이메일 또 gmail로 만들었어요. 영어로 abigailradio@gmail.com이에요. abigaile. 그 다음에 라디오. 아시죠? 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좋은 하루 되세요.